자, 조금 정신을 다시 잡고 잡았나요? 잡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는 EPL부터 하는 게 낫겠죠? 네, EPL부터 하는 게 낫겠죠? 네. EPL을 그냥 간략하게 한마디로 하면 강팀은 좀 강했고 우리는 역시 국뽕에 취했다. 이걸로 딱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강팀에 해당하는 팀 한 팀 빼고는 다 이겼어요. 맨유는 강팀이 아닌 걸로. 이제 강팀이 아니야, 걔네. 맨유는 이제 걔네 강팀이 아니야. 무려 1300억짜리 포그바가 있는데 강팀은 아닌 아니야. 걸로. 강팀 네. 아니야, 얘네. 알겠습니다. 네, 강팀 안 돼. 전국의 맨유 팬들, 네, 이 방송을 과연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첼시가 있어. 저는 안 그랬습니다. 예. 네. 저는 첼시 팬이지만, 맨유를 강팀이라고 인정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전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살짝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맨유 팬들, 방송을 들으시고, 괜찮아? 저가 괜찮아? 아닌 장선우 캐스터에게 댓글을 남겨주시기 괜찮아? 바랍니다. 괜찮아? 네. 어쨌든, 저희가 또 EPL은 뭐 7공주 위주로 돌아가니까요. 네. 7공주 위주로 하고 나머지 좀 한국 선수들 얘기 살짝 해주면 될 것 같네요. 네. 첫 경기는 뭘까요? 뭐 일단 제일 먼저 한 경기부터 하죠. 리버풀 대 스완지 경기를 짚고 넘어가면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하시죠 그럼. 이 경기는 저는 생각보다 스완지가 잘했다라고 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전은 잘했죠. 전반전은 오히려 리버풀을 밀어붙인 네. 페르가 잘하더라고요. 페르가 폼이 좋더라고요. 지금 네 골이래요. 벌써 시즌 네 골이라는 네 번째 골이라는데 페르 선수 빼고도 이번에는 요렌테 선수를 뺐죠. 계속 네. 고립돼 있던 그 요렌테 선수를 빼고 네. 누구죠? 보시로 시작한 친구를 넣던데. 보르아. 네, 보르아. 보르아인가요? 네, 보르아. 어쨌든 그 선수도 생각보다 잘해줬고요. 기성용 선수가 선발로 안 나오니까 미드필더진도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았고. 뭐 어쨌든 기돌린 감독이 경질 위기에 있어서 그런지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더니만 후반전에 이제 요렌테도 뺐으니까 이제 귀돌린도 빼면 돼요. 아 그런 건가요? 네, 요렌테도 뺐으니까 이제 귀돌린 빼고 이제 다시 요렌테가 들어오고 기성용 들어오고. 아 같이 기성용 빼면 안 돼요? 네? 같이 가면 안 돼요? 어디? 아 요렌테랑 같이? 같이. 아 기성용도 같이. 기성용? 아 기성용은 같이 가지 말고 좀 다른 길로. 기성용 선수 자체는 이탈리아 무대를 좀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는 또 이제 이탈리아를 간다. 아 근데 원래 이탈리아 무대를 좀 원했대요. 옛날에 그래서 어디였더라? 이탈리아 인터밀란이었나? 한번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잘은 모르겠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네요. 아 일단 리버풀은 경기를 전반에는 조금 아쉬운 게 많았지만 후반에는 워낙 그 기존에 알고 있던 리버풀이 다시 돌아오면서 무난하게 2-1로 승리를 하고 넘어갔죠. 클롭이 한번 예. 축구화 던졌을까? 근데 약간 위기라고 봤어도 될 것 같아요. 번레한테 그 깨진 기억이 다시 나면서 약간 네, 위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았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뭐라 해야지? 위닝 멘탈리티가 이제 리버풀에게 돌아오면서 의적풀이 아니게 되면서 리버풀의 이번 시즌도 상당히 높은 위치, 이번 시즌이 끝이 나면 높은 위치에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 경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경기 끝났고 현재 순위가 3위. 네, 3위일 거예요. 네. 어쨌든 1위가 토트넘? 아니죠. 1위가 맨시티고 진짜? 2위가 토트넘. 그죠. 네. 어쨌든 무시무시한 리버풀. 네. 이제 챔피언스 리그 다시 한번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콥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리버풀 팬, 제 주변의 리버풀 팬들이 지금 굉장히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그동안 항상 놀림을 받다가, 클롭이 또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클롭 감독은 적이 있을 수가 없죠. 클롭이 더선 기자 빼고는 적이 없을 거야. 아무튼. 야, 그리고 리버풀 팬들한테는 약간 호재인지는 모르겠는데, 제라드가 계약 기간이 한 달 남았대요. 뭐, 깜짝 EPL 복귀를 하고 싶다 그런 인터뷰를 했던데. 그래요? 은퇴 안 하고 복귀하고 싶다고 이렇게 스리슬쩍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클럽이 과연 쓸까요? 쓰진 않겠죠. 약간 뭐라 누구 갖다 해야 될까? 옛날에 앙리가 아스날로 잠깐 인대했던 그런 느낌이랄까?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플레잉 코치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류로는 쓸 수 있겠는데 클롭의 스타일에는 잘 안 맞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제 그 생각에는. 그냥 만약에 제레드가 와도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네. 올 거 같아. 올 거란 얘기도 아니고 뭐. 네, 아무튼 다음 경기는 이제 첼시. 아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첼시 얘기가 드디어 네. 드디어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아, 일단 허시티는 너무 불쌍해요. 일단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네. 어떻게 보면 전력을 다 할 수 없는 그 슬픔을 가지고 첼시를 만났는데 네. 당연히 첼시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였죠. 전 이날 전술 이제 이 경기는 풀 경기를 챙겨 봤거든요. 이날 전술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어느 팀이요? 첼시. 첼시. 3백을 들고 나왔죠. 근데 아스플리쿠에타가 스토퍼로 나왔어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러니까 모제스가 수비적으로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포백인데 약간 비대칭적인 포백이라고 하죠. 그렇게 보였거든요. 이제 오른쪽에 아스필리쿠에타도 그렇고 왼쪽에 알론소도 그렇고 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마르코스 알론소가 올라갈 때는 아스필리쿠에타가 남아있고 아스필리쿠에타가 올라갈 때는 알론소가 남아있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뽀백처럼 활동을 하다가 후반전 되면서 오히려 콘테 감독이 야 그렇게 뛰지 말고 그냥 아스피리쿠에타 너는 그냥 수비에 딱 박혀있고 알론소 넌 올라가 하면서 알론소가 그때부터 올라오 얼굴이 위, 그때부터 위에서 자주 보이더라고 알론소가. 그리고 모데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위치에서 뛰고 있었고 그쵸. 예. 그러면서 전술이 조금 흥미롭게 봤어요. 근데 이제 뭐라 해야 하냐 그 콘테 감독의 콘테 맞죠? 아, 칸테랑 헷갈려가지고 콘테 감독의 그 3백 전술의 핵심은 보누치였거든요. 그동안. 그렇죠. 근데 보누치의 역할을 다비드 루이스가 하기에는 조금은 모질라요. 모질하죠. 모질라요. 애가 좀 많이 모질라요. 좀 모질하죠. 그리고 또 하나 볼게 이번에는 오스카 파브레가스 다 안 나왔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파브레가스 넣으라 했더니 넣었더니 또 져가지고. 아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파브레가스가 들어와도 바뀌진 않더라. 예. 그게 있어요. 익두 씨가 그리는 그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있죠. 예. 선수들이 태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가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걸로. 뭐 그 무리뉴가 못한 게 아니야. 무리뉴 못한 게 그냥 애들이 못하는 거야. 무리뉴는 어딜 가도 애들이 못해지. 지금 애들이 다 못해져. 애들이 못해지냐 갑자기. 전력이 다 이하가 돼. 후보바도 그렇고 이브라이모비치도 그렇고 애들이 왜 갑자기 못해지는 건데? 무리뉴가 잘못인 건가요? 아무튼 이제 오스카도 그렇고 파브레가스도 그렇고 빠졌고 그리고 이제 캉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터셉트하는 능력. 정말 커트하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요.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캉테가 약간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냐면은 치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아니 치고 하려는 원래 그랬고 자신의 기존의 플레이에 더해서 이제 레스터시티의 드링크워터의 스타일을 자기가 접목을 하려고 하는데 아 패스 내주는 네. 조금 길게 패스 중장거리 패스를 내주려는 그런 역할을 조금씩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안 어울리죠. 패스가 안 어울려요. 아직은 안 원래 이제 칸테 같은 경우는 뒤에 홀딩과 커팅을 주로 하는 커팅을 하고 주변에 짧은 그러니까 주변 가까이 있는 선수한테 패스를 내주고 자기는 앞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플레이가 일품인 선수였거든요. 커트를 한 상태에서 1차적으로 커팅을 하고 자기가 볼을 커팅을 하고 가까이 위치에 있는 선수한테 짧은 패스를 내주고 자신은 2대1 패스를 받던가 아니면은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던가 그런 위치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플레이가 캉테가 주요한 플레이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약간 알론소라든가 약간 그런 스타일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물론 커팅 능력은 여전히 뛰어나지만 커팅 능력은 진짜 아직은 뛰어나지만 차이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살짝 조금씩은 그런 스타일은 살짝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첼시 경기를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뭔가 약간 고질적인 문제 같은 게 왜 자꾸 행패스가 앞으로 못 나가고 뒤로 나갈까요? 그건 약간 문제죠. 왜 뒤로 나갈까요? 왜 계속 행패스가, 물론 행패스가 앞으로 나가기 힘들긴 한데 뒤로 나가진 말아야죠. 뒤로 자꾸 발 뒤꿈치를 보고 주니까 선수들이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경기 템포가 자꾸 끊기고,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들이 패스력이 좋지가 못해요. 마티치 캉테니까. 그 중앙에서 횡패스를 뿌려주는 게 마티치 캉테다 보니까 정확성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자꾸 발 뒤로 주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파브레가스를 쓰기에, 중앙에 쓰기에는 파브레가스가 제가 봤을 때 이제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힘들죠. 체력적인 면이 확실히, 저 지난 경기 선발로 나왔을 때 보니까 확실히 체력적인 면이 많이 못 뛰어요. 네. 괜히 콩테 감독이 괜히 후반에 조커로 쓰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윌리안과 디에고 코스타는 여전히 뛰어났다. 아니 진짜 윌리안이 어떻게 보면 지난 몇 한 두 시즌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약간 계륵이었잖아요. 근데 아자르 그때 당시만 해도 아자르 파브레가스 오스카라인이 굉장히 뛰어났을 그렇죠.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윌리안이 지난 시즌부터 소년 가장을 하더니 이번 시즌도 혼자 해먹으려고 아주 그냥. 근데 지금까지의 첼시의 가장한 코스타였죠. 그쵸. 네. 코스타가 지금 연속골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죠. 네, 리그 그렇죠. 연속골은 아니죠. 지난 경기 못 났죠. 지난 경기 못 했으니까. 한 경기 깨졌군요. 한 경기가 깨졌고. 근데 이번 계속... 경기에서 한 골 한 어시예요. 그쵸. 네, 이번 경기 한 골 한 어시 넣으면서 코스타가 여전히 가장의 역할을 했다. 근데 윌리안 선수하고 둘이 생각보다 죽이 잘 맞고 아자르 선수도 뒤에서 잘 받쳐줌으로써 아자르가 폼이 살아난 것도 한몫했죠. 그리고 모제스 선수도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오스카 선수보다는 모데스가 낫지 않나 싶었어요. 폭발력 면에서도 그렇고.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수비 가담도 꽤 열심히 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이제 첼시에 남고 싶거든. 딴 데 그만 가고 싶으니까. 아니면 아예 딴 데로 가고 싶을 수도 있어. 약간 나스리를 마지막에 보여주기식으로 썼듯이.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또 뭔 얘기 하려 했는데. 아, 그리고 윌리안 골과 코스타 골, 코스가 똑같았죠. 코스뿐만 아니라 차는 위치도 거의 똑같았죠. 거의 한 3m 차이밖에 안 날 거예요. 똑같아요. 네, 신기했어요. 저도 그거 신기했어. 똑같네. 이러면서. 근데, 아, 그러니까 웃긴 거는, 헐시티 골키퍼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네, 마샬. 마샬이었는데, 딴 건 잘 막았는데, 제가 키퍼를 해봤지만 그 슛은 절대 막을 수가 먹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절대 막을 수 있는 슛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폰이고 정말 뛰어난 키퍼가도 그건 못 막아요. 부폰도 실점 하는 골키퍼야. 이거 절대 못 막는 슛인데 그 위치로 정확하게 두 볼이 똑같이 갔기 때문에 아무리 잘했던 마샬 키퍼도 그거는 막지 못했죠. 골키퍼가 막을 수 있는 볼이 있고 못 막을 볼이 있는데 이건 진짜 못 막는 볼이에요. 어쨌든 네. 그럼으로써 첼시가 2-0으로 승리를 기분 좋게 하면서 네, 그렇죠. 다행히 10위권 안에 위치해 있고요. 뭐 아직은 10위권 안이 조금 안정적이죠. 아직은. 근데 그래도 밑에 팀과 그렇게 승점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게 좀 불안불안한 거고. 뭐 7 경기 해 가지고 두 번인가가 비기고 한 번 졌으니까 지금 3승 1무 2패죠. 3승 1무 2패. 3승 1무 2패. 그렇죠. 두 번이나 졌나? 두 번 지지 않았어요? 3승 2무 1패인가요? 그런데 그럼 6경기인데? 4승 아니야 그럼? 그런가? 13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13점으로 봤어요. 그러면 4승 1무 2패네요. 그럼 두 번이나 졌던 얘기예요? 리버풀한테도 졌잖아요. 아 그렇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기억력이 잘 좋지 않아요. 다른 일들 많이 해서. 네. 다음 경기는 토트넘과 맨시티는 좀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벌리하고 아스날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토트넘이랑 맨시티는 한참 이따 해도 돼요. 네. 그리고 맨유 스토크시티도 먼저 해도 되고. 아 맞다, 맨유 스토크. 저 맨유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맨유 보이지가 않아 여러분. 전국에 눈에 안 보여. 전국에 몇십만 맨유 팬들,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으니 댓글로 장성혁 캐스터. 아니 진짜 맨유 이제 눈에 보이질 않아. 왜? 못하거든. 맨비가 발언, 맨유는 클럽이 아니다. 네, 맨비가 발언을 장성혁 캐스터가 함으로써 저는 숨겠습니다. 저는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명을 하자면 빅클럽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데 실력이 빅클럽에 비하면 너무 지금 하향돼 있다. 좀 너무 낮아져 있어요. 그게 빅클럽이 아니란 소리지. 아니지, 선수들 네임밸류만 보면 빅클럽이지. 네임밸류는 빅클럽인데 하는 짓은 빅클럽이 아니다. 그럼 이건가요? 그렇죠. 어. 아니 솔직히 느끼잖아요. 아니요? 괜히 빼지 말고. 내가 이미 다 해놨어요. 뭐 슬쩍 숟가락만 얹어. 아, 포그바 잘하던데? 이브라는? 어? 이브라는? 이브라? 그래, 아, 말을 못하잖아. 슬라탄? 못하잖아. 슬라탄? 어, 밑에 잘 내려오더라고. 어, 대야 잘하든 대야, 대야 잘하지. 대야는 잘하지. 대야 잘하죠. 대야 잘하죠. 발렌시아 좀 잘합니다. 예. 네. 아, 근데 대야도 조금 아쉬웠던 거, 대야가 아쉬웠다기보단 조금 수비라인이 아쉬웠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전국의 맨유 팬들, 네. 맨유 이야기는 정말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맨유가 잘했어요. 맨유가 경기 전반적으로 정말 잘했죠. 근데 골을 못 넣고 결국 마샬과 루니가 들어와서 둘이 해결을 해줬죠. 참 정말 진짜. 어이가 없는 건 그 루니가 패스를 해서 어시스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뭐라 해야 하지? 루니 깨세요 막 이러면서 막 루니 야 이겨 어 이러면서 결국 해결은 루니와 마샬. 마샬이 또 이번 리그 첫 골이었죠. 이게 그쵸. 첫 골이었죠. 이 골도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골이에요. 첼시에서 들었던 골이랑 비슷하게 들어와서 어쨌든 멋진 골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또 수비들이 지켜주지 못했어. 마지막 솔직히 스토크가 이 골 먹히고 나서 계속 공격을 날카롭게 하긴 했어요. 샤키리 선수랑 앨런 선수 그리고 전방에 피터 크라우치 선수까지 교체에 들어오면서 조금 활발하게 해줬는데 활발하게 해준 게 있지만 그래도 수비가 좀 더 집중을 해줬으면 낫지 않았을까. 마지막에 수비 집중력이 아쉬우면서 앨런 조앨런한테 골을 먹히고 졌죠. 아, 졌다기보다 비겼죠. 비겼죠. 마크 유즈 감독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솔직히 작년까지는 잘했잖아요. 작년까지는 잘했는데 지금 너무 못하고 게다가 이것도 작년에 저기 누구야 저기 누구냐 그 보얀 잘 써가지고 보얀하고 샤키리 그리고 아르나우토비치 이 세 선수가 잘 맞아 떨어져서 어 그 순위를 올렸는데 지금은 보얀을 안 쓰고 걔를 쓰죠. 걔 누구야? 앨런. 어 조앨런. 조앨런을 쓰죠.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보얀이 그러니까 샤키리가 부상일 때 보얀이 떴는데 보얀이 지금 부상당했을 거예요. 최근에 벤치에 있던데? 있어요? 내 기억엔? 그랬나? 벤치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앨런 선수를 뺄 수가 없는 게 중원에서 그 기존의 스토크가 좀 아쉬웠던 점이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플레이가. 중원으로 써야지 왜 자꾸 위로 올리냐는 얘기죠. 자기가 올라간 거 아닌가요? 2선으로 자꾸 왜 올리냐는 얘기죠. 자기가 올라간 거 아닌가? 앨런 선수가 근데 좀 웃긴 게 제가 알기로 골이 몇 건 프리미어 시즌 몇 프리미어 리그 몇 시즌 뛰었는데 골이 몇 개 없어요. 이번엔 넣네. 그러니까요. 저 보면 신기했어요. 아 앨런이 골을 넣을 수가 있구나. 근데 그 뒤를 받치고 있는 지금 카메론이라든가 뭐 누구야 펠란? 그렇죠. 아, 엘란 펠란은 참 저기 누구야 그 헐시티 감독이 펠란이고 나 지금 자꾸 그 펠란 감독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는 게 수석코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쵸. 저희가 떠올라서 수석코치의 이미지와 펠란 감독의 이미지가 자꾸 겹치는데 그러니까 오버랩이 이렇게 되면서 너무 웃긴 거야. 이게 감독 한 30년 하게 생긴 사람이 수석코치를 하고 있으니 수석코치는 20년 한 것 같은데 수석코치를 20년을 했다고 하는데 뭐 아무튼 감독만 한 30년 하게 생긴 사람이 그러고 있고 수석코치라고 하고 이제 드디어 헐시티의 감독이 됐다고 하니 뭔가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펠란 감독이 머릿속에 계속 남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토크시티 네. 슈스 감독이 못하는 감독은 아니라는 걸 지난 한 두 시즌 동안 다시 증명을 해줬었는데 대신에 답답할 때는 진짜 엄청 답답한 감독이 또 휴즈 감독이죠. 그쵸. 네. 그걸 퀴즈파크에서 보여줬죠. 옛날 맨시티 감독 할 때 맨시티 때랑 맨시티 끝나고 퀴즈파크 와서 똑같이 보여줬어요. QPR 할 때도 똑같았죠. 근데 한 두 시즌 동안 스토크 가서 좀 잘하더니 다시 시작이 된 건지 지금 아마 보드진도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지난 시즌에 또 해준 게 있으니까 버리긴 그렇고 어쨌든 휴즈 감독도 거의 잡듯하고 있을 거예요. 귀돌린이 잘리면 아마 두 경기 있다가 잘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그 자리에 긱스 두고 이제 두 팀이 이제 싸우겠죠. 아니면 한 자리 스콜스도 있어요. 아 스콜스는 자기가 감독 안 할 거라고 했어. 스콜스 지금 내 기억에 인도 가서 풋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걔 왜 그래? 몰라. 이상하네. 뭐 아무튼 어쨌든 맨유 B클럽 아니 B클럽이 아니란 건 아닌데 어쨌든 맨비가 어쨌든 맨유는 정말 그 비싼 선수를 잘해줬어요. 잘해줬는데 포그바 선수가 좀 난사한 경향이 있었고요. 이브라이모비치는 골을 넣을 걸 못 넣어준 게 있고요. 전 사실 이 경기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보면서 너무 지루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보다 졸았어요. 지루했다기보다는 골이 안 들어가니까 지루한 거죠. 정말 공격은 퍼 붙는데 골이 안 들어가니까. 진짜 딱 마샬이 골 들어가기 직전에 루니가 그 패스할 때 그때 깼어. 나 진짜 그때 진짜 장난 안 치고 루니가 볼을 잡고 있어서 돌파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깼어. 아이고. 와, 그래가지고 결국 골 장면을 보긴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부터는 쭉 봤죠. 예. 맨유. 아쉽습니다. 비겼고요. 네. 다음에는 아스날하고 벌리 경기 보셨어요? 아, 이것도 졸면서 봤습니다. 졸면서 봤어요? 예, 시간도 시간대지만 시간도 시간대고 그리고 이제 어제 현장 취재 갔던 이제 수원더비 현장 취재 갔던 뭐라 해야지? 피곤함도 있었고 그리고 토트넘과 맨시티 경기에 너무 집중을 했던 이유도 있었고 그 전날에 그 태백산에 갔던 지침도 있어 한꺼번에 몰려와서 졸면서 봤는데 이 경기도 코너킥 상황에서 깼습니다. 딱 코너킥 상황에서 아 이제 TV 꺼야지 어차피 0대0으로 비길 것 같은데 하면서 딱 전원을 누르려는 순간 골이 들어갔죠. 아 이건 이 골은 좀 논란이 될 거예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골이었고 근데 일단 이 경기는 좀 총평을 하자면 지루의 부상이 제일 아쉬웠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벌리 수비수들이 정말 피지컬이 좋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산체스 다 작았잖아요. 어제 출전한 선수들이 웰지, 카솔라, 월코. 산체스, 월코 다 땅땅하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앙 수비수들은 대부분 187, 뭐 190 이러니까 키나 피지컬로 밀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크로스는 자꾸 올리는데 헤딩은 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안 풀리는 게 있었고 거기서 지루만 있었다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뭐 마지막 코너킥에서 저희가 봤듯이 결국에 하나 우겨 넣어서 이게 챔벌린이 우겨는 걸 코시엘리가 팔로 받아친 거겠죠? 그랬죠. 어쨌든 자기네들도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경기가 끝이 났는데 진짜 골 들어가자마자 어수선한 우리 1부 때 그 어수선한 상태로 경기가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네 하고서 그냥 꺼버렸는데 그래도 뭐 아스날이 이겼습니다. 항상 아스날이 자기가 순위를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 타이밍에 못해요. 못해 이상하게 진짜 못해. 막 그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지난 시즌에 딱 그 와중에 딱 외지 정말 잘하다가 갑자기 못해. 지루가 버러우를 타거나 아니면은 뭐 산체스도 가끔 그러니까 기복이 아예 없는 선수가 아니니까 산체스가 기복 때문에 바셀에서 팔려왔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스날은 챔스하고 약간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챔스는 정말 잘했거든요. 이워비 선수건 월커 선수건 산체스 선수건 정말 다 잘 뛰어줬는데 16강 가야 하거든. 그래야 그쵸? 과학이 성립이 되니까. 근데 이 경기는 이워비, 월코, 산체스 싹 다 못해. 싹 다 못 뛰어. 지금 4위가 아스날이죠? 그쵸. 네. 과학의 성립을 시켜 과학 공식이 있거든. 아, 과학 때문에? 4스날, 16, 4스날과 16스날이 있거든. 아, 그 과학 때문에 일부러 못한 거다. 과학을 성립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스날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다. 저는 이번 경기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건 램지 선수가 빨리 복귀를 해야 이어비 선수 쉴 수 있을 것 같고 이어비가 아무리 이전 경기들 잘해줬다 해도 로테이션을 좀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벵거는 부상 당할 때까지 뛰긴다. 참 무서운 감독. 20주년이라서 그런지 더 무서워. 이 경기 20주년 기념경기인데 비길 뻔했어. 비겼으면 쫄라 그랬어 진짜. 그러니까 교체 근데 교체할 만한 마땅한 선수도 없었기 때문에 참 머리 아픈 벵거 감독이었어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겼고요. 1대0으로 이겼습니다.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아니 전 이번 주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토쟁이들 엄청나게 한강 갔을걸요? 그랬겠죠? 다들 맨시티 걸지 않았을까요? 아 토트넘 맨시티 이거 진짜 어마무지했어요. 보니까 박주성 기자도 맨시티 걸었던데? 아 이 경기 진짜 재밌었어요 보면서. 아 이 경기는 보는데 맨시티 팬의 입장에서 봤으면 답답했을 거고 토트넘 우리 같은 국뽕들은 신났을 거고 토트넘 팬들 같은 경우는 더 신났을 테고 중립 팬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경기였겠다 재밌었다 이렇게 네. 싶었을 것 같은데 일단 자책골 들어왔을 때 제일 웃겼어요. 자책골 그 제가 이제 그 경기를 약간 이제 같이 이제 축구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뭐랬더라? 뭐 누가 잘 맞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그 순간에 콜라로프가 자책골이 들어가서 그래서 아 콜라로프가 맞았네요 하고 제가 드립을 쳤던 기억이 있는데 예 콜라로프가 콜라로프 아주 허치됐죠. 아 이거 거의 그 외질이 들어갔어요. 지난주에 골낸 거랑 똑같 거의 똑같은 게 들어왔어요. 네. 그 땅 바운드 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위로 이제 골키퍼를 속이면서 그렇게 들어갔죠. 어쨌든 콜라로프 천하의 브라보 골키퍼도 예. 막을 수가 없어요. 천한가 그게 브라보가 천한가 네 아무튼 하늘 아래에 있으니까 천하의 골키퍼로 예. 하고 브라보가 키가 좀만 더 컸으면 예. 브라보가 키가 큰 편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작은 예. 작은 측이죠. 네. 예, 어쨌든 토트넘이 좀 잘했어요. 전반적으로 다 잘했어요. 키퍼 요리스도 잘 막았고요. 토트넘은 진짜 라멜라 빼고 10명의 선수가 다 잘했죠. 아니 라멜라도 솔직히 잘했어요. 아 근데 후반전에 자기가 PK를 실축하고 나서부터 바로 못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죠. 아니 솔직히 그 전까지 정말 잘했어요. 라멜라도 어떻게 보면 제 기억에 후스코어도 평점이 5.9인가? 5.98이요. 네 그래 그 정도로 라멜라 혼자 조금 안 좋게 줬어요. 네, 경기를 그러니까 PK를 놓치고 나서부터 애가 자꾸 볼을 끌기 시작하고 볼을 끌면서 그리고 상대 선수들 밀집되어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약간 AS 모나코전 첫 번째 골을 먹힐 때 약간 그 느낌이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라멜라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자꾸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라멜라가 자꾸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경기를 망치는 잘 하고 있는 경기를 망치는 이미 2대0이라서 자기가 좀 욕심을 부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 PK를 손흥민이 차고 손흥민이 넣고 평점 9점을 받았다면 이 경기 라멜라도 제가 봤을 때 7점까지는 7점대까지는 받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7점대까지는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전까지 라멜라도 잘해줬거든요. 볼 잘 뿌려주고 움직임 좋고 가운데서 수비 잘해주고 수비 커팅 잘해주고 정말 잘했는데 마지막에 그 망흘롬의 탐욕이 또 이 선수를 망쳤습니다. 근데 그 PK 상황도 그러니까 정확히 뭐라 해야지 라멜라가 여태까지 PK를 프로 무대에서 차본 적이 두 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한 경기에 두 번. 아이고. 그것도 그 U20대였나? 아마 아르헨티나 U20대였나라고 알고 있는 그 본 것 같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게다가 에릭센은 손흥민한테 양보를 했다고. 그렇죠. 저는 원래 에릭센이 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킥 전담이니까. 네, 에릭센이 저도 에릭센이 찰 줄 알았는데. 근데 저는 갑자기 라멜라가 튀어나와가지고 얘는 도대체 뭔지. 저 에릭센 아니면은 알리 아니면은 라멜라란다. 손흥민 셋 중 한 명이 차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라멜라가 볼을 이렇게 들고 안 주더라고요. 아 꺼져 이씨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뭐지 막 이러겠는데 게다가 PK를 찾는데 너무 읽히기 쉬운 그쵸. 그 코스로 찾죠. 진짜 그냥 뻔한 코스. 네, 너무 뻔한 코스로 찾죠. 물론 차라리 좀 높이를 높이 차든가 그랬으면 그러니까, 몰랐겠는데 PK가 물론 뻔한 코스가 어딨겠냐마는 그런 위치로 찰 것 같으면 애초에 골키퍼 움직임을 읽고 차든가 했어야 되는데 동시에 찾죠. 네, 그러다 보니까 PK를 실축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라멜라가 걸어 뭐라 했냐 죽을 썼다. 죽을 썼다. 이 개. 그때부터 욕 나오기 시작하는. 모든 뭐라 해야지 좀 극성 그지 같은 일부 극성 팬들이 트위터에다가 한국인 망신을 시키고 그런 계기가 됐죠. 라멜라 뭐 SNS 없앤다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 지금 SNS 없앤대요? 아 그래요? 진짜? 뭐. 아까 본 것 같은데 기사로? 왜? 드립 아니고? 드립 아니고 기사로 본 것 같은데? 진짜? 아 그리고 전 이 경기에서 또 한 명이 좀 눈에 띄었던 게 시소코. 저도 시소코를 그때 시소코 까지 않았나요? 아 이제 확실히 위치를 잡은 것 같아요. 아 그때 시소코 깠던 것 같은데 아 이 선수 왜 미니인지 드디어 알 것 같아요. 나는 진작에 알았으니 아 저는 왜냐하면 유로 때 그 모습이 그 전엔 좀 안 보였어요. 토트넘에서는 유로할 때 그 보여줬던 그 모습이 안 보여줬는데 이번 이 경기에서 확실히 다시 아 얘는 프랑스의 시소코가 맞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손흥민의 어시스트는 말을 안 해도 굉장히 환상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 전부터 이미 그 모든 공격에 개입이 계속돼 있었어요. 그렇죠. 원톱 그러니까 슈팅도 저희가 혼자 계속 때리고 있었고 저희가 이 전 방송에서 분명히 손흥민은 원톱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원톱으로 나와서 원톱으로 나와서 그 어떻게 보면 등져주는 플레이도 잘했고요. 네, 그랬죠. 혼자 슈팅도 공간이 나면 치고 들어가서 슈팅도 잘 때려줬고. 오히려 저는 이 경기에서 제로톱이 아닌 것처럼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네. 제로톱, 저는 맨 처음엔 아니 제로톱이구나 이렇게 봤는데 제로톱이 아닌 것 같이 나왔어요. 네, 제로톱은 아닌 것처럼 오히려 박스 안에서 더 많이 플레이를 해줬고 볼을 잡으면 잘 내주고 네, 내주는 기어... 플레이도 꽤 해줬고 그리고 오, 돌파도 잘 해주고 그쵸. 그러니까 잡았을 때 돌파도 잘 해주고 정말 경기를 환상적인 우리의 국뽕 다시 벌어 완타 주길 바랄 뿐이지만 제가 케인 부상당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했는데 답을 찾았습니다. 그쵸.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 아마 또 한 내일쯤 되면 또 대서 특필 또 해서 이게 기사 나올 거예요. 제 기억에 BBC 선정으로 BBC MM이죠. 선정 MOM은 그쵸. 손흥민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경기 연속 MOM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에이, 근데 뭐냐 MOM 다 따지려면은 힘드니까 4경기 연속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정말 잘해줬고 요리스 토트, 골키퍼도 잘해. 토트넘은 수비 이번에 수비수 이번에 베스트 11에 수비수 3명이 다 들어 3명이 들어갔죠. 로즈 빼고 워커, 알더베르츠, 베르통은 3명이 다 들어갔어요. 로즈도 들어갔어요. 로즈 안 들어갔던데. 들어갔습니다. 벤 데이비스가 벤치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이번에 공식 EPL 베스트 11. 아 공식 BCL. 아 그러면 그쵸. 예. 로즈 선수 솔직히 근데 로즈도 잘해줬어요. 정말 잘해줬는데 아니, 갑자기 11명이 안 들어갔다 하길래 뭔 소리야. 예. 내가 지금 눈앞에서 로즈를 보고 봤는데. 있는데 내가 눈앞에서 로즈를 보고 있는데 지금 뭔 소리야 나. 심지어 풀타임 뛴 애를 안 들어갔다고 하면 EPL 베스트 11. 아니 앞으로 주어를 예. 예. 주어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비진이 정말 잘해줬기 때문에 맨시티가 고전했죠. 어떻게 보면 아게로 혼자라기보다는 다 같이 죽었다. 일단은 패배 그 전술이 좀 잘못됐었던 게 그 페르난두가 나왔잖아요. 일단 그쵸. 케빈 데브로이너가 부상이에요. 부상이어서 아마 4주 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페르난두를 썼어요. 저는 긴도관을 쓸 줄 알았거든요. 저도 긴도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긴도관이 나올 줄 알았는데 페르난두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페르난지뉴를 약간 박스 투 박스로 올리고 다비드 실바는 원래 있던 대로 하고 원래 플레이하던 대로 하고 좌우에 스털링과 이에나초란다 저희 누구야 저희 이번에 나바스 나왔죠. 예, 나바스가 나왔는데 나바스 계속 측면에서 막히고 스털링도 마찬가지로 막히고 그 나바스는 제가 봤을 때 오랜만에 나온 것 치곤 나쁘진 않게 해줬어요. 그래요. 전 잘 안 보였는 나바스. 아 근데 공격진에서 안 보여주고 이제 그게 좋아. 그건 잘 보였어요. 센터에서 끌고 들어와서 다시 공 내주는. 그리고 아구에로는 혼자 계속 섬에 갇혀 있고. 섬에 갇혔죠. 네, 그리고 알더베이르트라는 섬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였던 게 페르난두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모두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페르난두가 일단은 그러니까 평소에 패배 전술이라면은 좌우 풀백들은 앞으로 상당히 전진을 하고 그리고 페르난지뉴가 그 센터백들 사이에서 들어가면서 좌우측 45도 각도로 볼을 뿌려주는 볼 배급을 잘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이번에는 페르난두한테 맡겼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페르난지뉴를 박스 투 박스로 올렸고 그런데 페르난두가 위치도 굉장히 어정쩡하게 잡았고 그리고 패스도 굉장히 자주 끊겼습니다. 상대방의 압박에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는 페르난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이 페르난두 선수를 보면서 그리웠던 게 긴도한 선수 있긴 하지만 야야투레 선수가 펩 감독과 좀 불화만 없었더라면 그 페르난두 자리에 야야투레만 나왔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저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보고 야야투레는 한물 갔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작년에 챔스를 잘 못 봤어요. 작년 챔스에서 야야투레가 어땠냐면은 산책을 했죠. 아 그래요? 네 산책을 했습니다. 어디 볼 위치는 둘째치고 볼 배급도 야야투레도 볼 배급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그렇죠. 우직하게 우당탕탕해서 몰고 들어가는 피지컬 좋게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가 좋은 선수가 야야투레인데 지난 챔피언스 리그 그것도 중요한 경기였어요. 제 기억에 정확하게 4강 2차전 경기였나? 그랬는데 그 경기에서 걸어다녔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냐 맨시티를 4강에서 떨군 장본인이 야야투레가 됐죠. 아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야투레는 다른 팀을 알아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김동환 선수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다시 이제는 선발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메워주려면. 그리고 약간 싸네, 저는 이번에 싸네 선수를 왜 선발로 안 썼는지, 저도 왜 나와스를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싸네라는 그 큰 카드를 큰돈 주고 데려왔으면서 왜 선발로 안 썼을까라고 의문이 계속 드는데요. 물론 싸네 선수를 처음 샀을 때도 이 얘기는 많았어요. 제 미래를 보고 산 선수다라는 말은 많았는데, 그래도 큰 돈을 주고 사왔고 지금처럼 데브라이너가 부상이고 놀리토 출장 정지 당했을 때는 사네를 쓰는 게 어땠을까라는 당연한 생각이 선택이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인데 감독의 전술에 좀 못노가 들어서 그런 건지는 저희는 뭐 속사정 알 수는 없고요. 저희는 한국에 거주하는 2억만이 떨어져 있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속사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경기들은 좀 짚어드렸고요. 레스터 얘기 잠깐만 하면, 레스터는 사우샘프턴하고 비겼어요. 0-0하고 네. 레스터가 리그에서는 정말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라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이 경기는 안 봤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아, 근데 저는 제 주변에 사람들은 레스터의 승을 좀 많이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레스터 승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게, 레스터가 최근에 슬리마니가 들어오면서 다시 공격력이 살아났고, 마레즈도 그렇고 바디도 그렇고 살아났는데, 심지어 홈경기니까 아 그러면은 레스터가 살아나겠구나 라고, 레스터가 승리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다 나왔지만 네. 비겼어요. 네, 비겼습니다. 사우샘튼, 저는 사우샘튼이 이길 거라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유로파도 비겼더라고, 사우샘튼이 지난 경기는. 그러면서 두 경기 연속 무를 가져왔고, 찰리 오스틴이 잠깐 다시 침묵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오스틴 이러면 다시 버로 탈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다음 주는 경기가 없죠. 다음 주는 다시 A매치 기간입니다. 저희 나라가 카타르랑 이란이랑 경기를 가지고요. 그 경기 제가 보러 갈 수가 없고요. 수원에서 하는데? 전 못 봐요. 왜요? 갈 수 없어요. 하긴 티켓도 못 구했어. 집에서 봐야죠. 집에서 직관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 보면은 이제 좀 빅경기들이 좀 다시 많아요. 첼시하고 레스터가 붙고요. 그 다음 주에 서울대 전북 아침 2차전인데 걔네는 몰라. 네, 아무튼 그리고 그리고 수완지는 다시 또 힘든 경기를 해야 돼요. 아스날과 수완지를 하고요. 맨시티 에버튼이 좀 볼만할 거고요. 네, 지금 맨시티는 뭐였지? 무패가 깨졌고 에버튼은 여전히 무패고요. 그리고 좀 재밌을 경기가 스토크 서널랜드, 좀 짚어주고 싶은 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작두 경기예요. 두 감독 누가 먼저 잘리냐 경기고요. 토트넘이 웨스트브롬을 만납니다. 샤들리가 친정팀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맨유 리버풀, 레즈 더비가 시즌 초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레즈 더비 과연 이날 또 화요일날 새벽 4시네. 아, 나 다음날 저기 대전 가야 되는데. 저 다음날 9시 수업이에요. 그러면은 제 방으로 챙겨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부 잠깐 마무리하고요. 3부 시작하기 전에 EPL 잔여 경기 살짝만 한국 선수 이청용 선수 그래도 1분 또 뛰었기 때문에 1분 살짝 얘기해주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00m 스프린트 했습니다. 이상. 네. 자, 그러면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